나 이상해요. 다들 왜 이러죠? 내가 뭘 어때서? 그대만 없을 뿐인데, 단지 그대만 떠나갔을 뿐인데,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 지으며, 왜 하나같이 또 내게 와 몇 번씩 I know your hard time ever. You got to feel it, yeah, better awaken. Shup, shup, shup, it's like that and I. This ain't love, wanna, from Soultronic. Soultronic. 다들 우리가 참 부러웠대요. 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볍게 웃으려 처럼.